혹시 알고 있는지 아무런 말도 없이 너의 손을 잡으며 차갑게 부는 바람 얼어붙은 내 맘도 다 사라지는 걸 I hope 원하는 건 뭐든 My love 모든 건 너에게 For you Try. 오직 너를 위해 for you, you, you My love for you You're my only, you're so lovely 숨겨지지 않는 걸 이런 내 맘 모르는 척 너는 웃어주면 돼 Stay with me.